wanna chill. 뭐가 문제야? 왜 멍 때리고 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잠은 이루고 미뤄 저리 잃은 건 내일 해도 돼. 그래도 돼. Yeah. 친구들 다 불러 모아 멋진 옷 입고 와. 끝나지 않을 파티 곧 시작될 테니 넌 그냥 몸만 챙기고 와. 정신줄마도 좋아. 또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무리한 젊음은 계속 흘러나가고 삶은 경쟁이란 명분 아래 무리한 요구들을 받아왔어. 오랜만은 귀를 막고 음악만을 키울게. 한바탕 땀을 빼고 들이부어 맥주와 치킨. 확실해 이것이 사랑과 평화. 느껴봐 얼마나 좋아. 매일매일 파티야. 아름다운 밤이야. 네가 원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분위기 조성은 별들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오늘을 살아봐. 아직 우린 정신 못 차려도 돼. 널만큼 놀아보고 미쳐도 돼. Today is the day. 오늘의 마지막이고 내일은 얼마든지 있잖아. 아직 우린 정신 못 차려도 돼. 집중하시고 남의 말은 가만히 지도를 머릿속에 길러 찾지 않으며 나오지 않은 성공 전부 찾아보이게 재미를 위한 기억. Today's the day. 정신 못 차려도 돼. Today's the day. 우린 그래도 돼. 오늘을 살아봐. 아직 우린 정신 못 차려도 돼.